들려 내 곁에 둘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너의 사랑을 난 몰랐어 이제 너무 늦은 거겠지 영원히 우린 끝난 거겠지 모른 척 살아가도 애써 지우려 해도 바보처럼 널 닮은 사람 찾는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겠니 네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남은 사랑이 있다면 너에게 다시 줄 거야 너에게 다 줄